나요. 무정한 당신이 내 마음 아실 때는 땅을 치며 후회하련만. 어차피 가신다면 이름마저 잊으리. 정주고 내가 오네 너무나도 사랑했기에. 무정한 당신이 내 마음 꾸짖으니 야속하고 우울하지만 괴로움 남기시고 그대의 가려하오. 첫사랑 고백하던 그 말씀을 잊으셨나요?